Hey. Swag, swag. Whatever they say, I'm here for my music. Here for my music, here for my music. Whatever my haters say, I'm real for my music. Real for my music, real for my music. Run, surround our rap, more and more than I ill brew. Throw the rap, but she might send it a chill too. 어차피 니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멍청한 어린 꼰대, 내 가방 끈이 짧아, 질부. 니가 귀염을 토할 때 난 귀염을 토해. 열등감에 찬조 모두 까기. 인형들 꺼내, sunglass, 내 hairstyle, 내 이름 모두를 까내리지. 현실증 따들어 비극적인 코미디. 톡톡 맡기는 덮쳐 버린 내 랩 좀 톡톡 하고 섭쇼 펴는 단번에 멈춰 버리게 이렇게 뻑뻑 한가위가 싫다면서 뻑뻑 머리 긁는 애들의 척척 I know you suck so damn fan 되지 매니아 yeah I'm making a mom big kick a back 다 손은 done yeah I'm making a shine 이런 값을 해낼 볼륨은 바란 적 없어 홈런은 yeah bitch wanna be the one number one yeah the only one 몰라 너는 날 몰라 제발 닥쳐주고 니 나는 걱정하지 마 너보다 앞으로도 그럴 테지 예전부터 날 무시했던 친구들 다 어딨어 이건 장난 같은 게 아니야 보여줄게 promise we own give me that real fight 보여줄게 promise we own give me that real fight 보여줄게 promise we own say I'm here for my music, here for my music, here for my music. Whatever my haters say, I'm real for my music, real for my music, real for my music. All my haters, 좀 더 욕해줘. 키보드 what it is, 너를 캐줘. 그래 그렇게 무시해줘. 네가 틀렸단 걸 증명하는 게 침묵이야. 논란되는 실력. 나 속단하긴 일러 I'm killer, Jack Leaper. 나 소녀로 너 찔러. I'm killer, 난 killer. 또 너보다 는 바보 찔러. 대비적 무시하던 hater 기쁘심 가득한 너는 이제 내 밑에 있어 잘 봐라 나는 major 부럽지 hey Chaser. 내가 보기엔 따라오기는 벅차 그냥 거기서 내 손으로 직접 내린 네가 사는 핸들 드립 연습생 졸업했지 Celebrate. 난 left back 뺐지 너엔 그냥 그린 뺐지 발전이 없어 hey guy 좀 더 your talk 난 날 몰라 너는 날 몰라 제발 닥쳐주겠니 나는 걱정하지 마 너보다 앞으로도 그럴 테지 예전부터 날 무시했던 친구들 다 어딨어 We own 네가 장난 같은 게 아니야 보여줄게 I promise ya We own Give me that real fight 보여줄게 I promise ya We own Give me that real fight 보여줄게 I promise ya We own Cool와 동원길이 박수 이건 코스 치던 얘들에게 던지는 한수 축하해 퍽이나 힘매고 위한 고정 멘트 그런 거라면 네 감은 썩었을 뿌렸네 이젠 급이 달라진 너 희나운생 신호 모델 관심 대상이 bro 감탄을 일러 지켜봐 내 미래 네가 무시한 만큼 나 성공의 길로 진해 날 몰라 너는 날 몰라 제발 닥쳐주겠니 나는 걱정하지 마 너보다 앞으로도 그럴 테지 예전부터 날 무시했던 친구들 다 어딨어 We own 이건 장난 같은 게 아니야 보여줄게 I promise ya We own Give me that real fight 보여줄게 I promise ya We own Give me that real fight 보여줄게 I promise ya We own